못할 용감했던 나의 친구. 눈을 감고 생각하면 서로를 위로한 그때 그날이 생각이 나. 마음속에 살아있는 너를 불러본다 나의 전우. 영원한 나의 친구야.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. 종아리 빗발쳐가도 생사를 같이 한 그때 그날을 잊지 못해. 오늘도 그 이름 불러보며 생각하네 나의 전.